우리 군대는 정의의 핵보검으로 침략자들의 핵전쟁 소동을 무자비하게 침뭉개해버릴 것이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담화.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와 내외의 강력한 항의 규탄에도 불구하고 미제와 남조선 괴뢰 호전광들은 끝끝내 3월 1일부터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침략적인 합동군사 연습을 강행하는 길에 들어섰다. 역대 최대 규모로 벌어지게 되는 이번 전쟁 연습에는 남조선 강점 미제 침략군과 해외로부터 증강되는 미제 침략군 병력, 남조선 괴뢰군, 여러 주종국가 병력을 포함하여 내년이 없이 방대한 침략 무력이 참가하게 된다고 한다. 미제 침략군의 핵 항공모함 로날드 레간호, 칼빈슨호 타격단들과 핵 잠수함, 핵 전략 폭격기, 스텔스 전투기, 이지스 구축함 등 각종 전략 자산들도 총 투입되게 된다고 한다. 이미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기동 전개된 미제의 수많은 살인작전 집단들과 핵타격수단들이 북침 공격을 위한 출발 진지로 기동을 시작하였다. 보다 엄중한 것은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이 연례적이며 방어적인 훈련이라고 떠들어대던 외피마저 완전히 벗어던지고 이번 연습이 우리에게 핵선제 타격을 가하려는 데 있다고 노골적으로 떠들어대면서 그 실행을 위해 발악하고 있는 것이다. 적들은 올해 기리절부 독수리 합동군사 연습에서 우리에 대한 선제 타격을 노린 4D 작전을 보다 구체화하는 동시에 고구도 미사일 방위체계의 사드 배비를 가상한 훈련까지 실시할 것이라고 버젓이 공표하였다. 이러한 불장난 소동이 미제가 지난해 말부터 남조선에 600만 톤 이상의 탄약과 장비들을 비밀리에 끌어들이고 최근 남조선 강점 미제 침략군 가족들과 미국 시민권을 가진 체류자들을 긴급 대피시키기 위한 대책까지 세워놓은 상태에서 감행되는 것으로 하여 그 위험성이 더 커지고 있다. 조성된 엄중한 정세에 대처하여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우리 혁명무력의 원칙적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이 우리의 면전에서 위험천만한 북침 핵전쟁 연습을 또다시 강행해 나선 이상 우리 군대는 이미 선포한 대로 초강경 대응 조치로 맞서 나갈 것이다. 우리는 이미 미국과 그 추정 세력들의 핵기업과 공갈이 계속되는 한 그리고 우리의 문전 앞에서 연례적이라는 감투를 쓴 전쟁 연습 소동을 거둬치우지 않는 한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 국방력과 선제 공격 능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명백히 천명하였다. 세계 앞에 공개한 우리의 이 입장은 결코 빈말이 아니다. 2.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이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이 행사되는 영역에 단 한 점의 불꽃이라도 날린다면 즉시 무자비한 군사적 대응이 개시될 것이다. 북침전쟁 연습의 볼지가 우리의 신성한 영토 령해 령공에 단 한 점이라도 떨어진다면 우리 군대 아이민의 쌓이고 쌓인 분노가 서린 무자비한 보복 대응이 따르게 될 것이다. 우리 혁명 무력이 가질 것은 다 가지고 있고 항시적인 격동 상태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3. 미제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동조하여 분수 없이 이번 북침 전쟁 연습에 뛰어든 추동 세력들도 우리 군대의 타격 목표로 될 것이다. 우리 군대 인민이 치르고 있는 반미 대결전은 침략의 원흉인 날강도 미제는 물론 그에 추종하는 온갖 어중이 떠중이들도 깨끗이 쓸어버리기 위한 정의의 성전이다. 상전을 등에 업고 분수 없이 날뛰는 조구들의 운명은 언제나 비참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가정되고 있는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의 북침전쟁 연습 소동을 짓부시고 나라의 평화와 지역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 혁명무력의 초강경 대응은 그 어떤 힘으로도 막지 못한다. 우리 군대는 정의의 핵보검으로 침략자들의 핵전쟁 소동을 무자비하게 침뭉개해버릴 것이다. 주최 106, 2017년 3월 2일 평양.